to the A to the E to the Y to the A N G not to the 언제나 붉게 타오르지 여자들은 내 몸에 내 노래에 Slow jam 아니면 dance 넌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돼 겁내지 말아 넌 가리면 돼 워낙에 한이 짝이면 돼 오늘 밤 우린 타 rollercoaster right 안전벨트는 없어 난 그냥 내 옆자리면 돼 멈추지 마 baby don't kill my vibe 이대로 가 지금 좋으니까 T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날 따라와 yeah Watch it, Josh. 물은 좋으니까 걱정 말고 so body moving. We party ain't so hard. 주면 부러질 것 같지. What it is so far. 다시 난 찾아올 것 같지.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려 그제 일처럼 내일 일은 다 지워버려 남의 일처럼. 다 같이 jump jump jump 마치 거무줄 load. Ladies bump bump bump shake shake and follow me. 멈추지 마, baby don't kill my vibe. 지금 좋으니까 T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날 따라와 Yeah, ah, yeah, yeah 이 sound 들어간 광고파인 것처럼 뛰어봐라 발목파인 것처럼 발자국 Set, baby, one, two, step,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내 두 손 놓지 마, don't run, boo. 세상을 가져다 줄게, jump, boo. Hey, DJ.